짱 필인 인디야 모르니까 네 바바나 인디판디타 궁고랑도 아락세계리 바이코 자미라 이리뿌 아나 모두 합배나 우미나 이나 오 자미라 아사비루 사비루 마루마루 사보라 사보라 아무롱은 나 보섭에게 아무나 아까 보라 보라 보라라 우리 딸루 모리세 나 또라스나 Songoni mana toras na patibo pangkat ni geleng na